있어요. 이젠 그대 보내요. 그대에게 내가 아닌 누군가 필요한 걸 알아요. 더운 7월에도 추운 겨울바람에도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만나길 바래요. 때론 보고파 지겠지만 슬프진 않아요. 그대 행복할 수 있다면 난 상관없어요. 비 내리는 날에 우산 속에서 눈 내리는 밤에 카페에 앉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요. 어디 사랑이 마음대로 이루어지나요. 그대 행복할 수 있다면 난 상관없어요. 비 내리는 날엔 우산 속에서